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저국은 단순히 대를 묻고 나서 자란 고향 산천이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것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내 저국 길이 밭들리 저국이여 9월의 푸른 하늘 아래서 기쁨에 젖어 환희에 겨워 내 그대를 불러보너라 사랑하는 저국을 생각할 때면 애틋한 추억이 앞선다 하지만 아름다운 희망 격동하는 미래를 내 지금 가슴 벅차게 안아보나니 9월은 이렇게 왔구나 아이들의 웃음에 한껏 들린 6월의 하늘 노병들 훈장 번쩍이던 전승절 선군 만세 소리 드높던 8월의 전선 산발 횃불에 대야 구비치던 청년절 그 모든 경축의 꽃물결 위에 실린 밝은 미래를 다 안고 9월은 정녕 경의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왔구나 그래서 내 나라의 하늘 이리도 푸르고 환희로운 것이구나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신 이 땅에 어버이 장군님 한 생을 바쳐 뿌린 씨앗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손길 아래 꽃으로 피고 열매로 주렁지는 아, 내 나라, 내 저국 세상이 부유한 나라, 강산이 수려한 나라 많다 하라 허나 나는 부럽지 않노라 수령님의 축복이 햇살로 비치고 장군님의 정과 열이 뿌리로 내린 그대 품 떠나 찾을 행복 없나니 어딜 봐도 수령님 사랑에 자욱거려 있고 어디 가도 야전복 보슬새 없이 인민위에 불태우신 장군님 한생이 어린 이 땅에서 아낌없이 바쳐가는 땀방울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어라 9월의 이 아침 가장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담아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드리는 이 경건함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는 이 그리움 숨결로 흐르고 핏방울로 높디노라 인민의 희망으로 맑게 열린 저 하늘 인민의 만복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이 땅 내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세계 오늘에 다 안아보는 이 마음 어머니라 부르는 내 저국은 나서 자라서만 정 깊은 곳 아니여라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태양을 모셔 어머니처럼 살틀하고 어머니처럼 귀중한 품이더라 아 저국이여 나의 저국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저국을 백년이고 천년이고 저놈 높은 태양의 나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나라로 빛내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거니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탐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급 족시는 천만 군민은 절세 위인들의 한생이 오려있는 위대한 내 저국 김일성 김정일 조선을 몸과 마음 다 바쳐 길이 받들고 무궁토록 빛내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 길이 밭들리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